위대한 이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베네수엘라 야라꾸이주 립법리사베에서 최고 훈장인 호세 호아킨 베로에스 대저 훈장을 수여해드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돌을 맞으며 그에게 드리는 훈장을 전달하는 리사베 기념총회가 10일 우고 라파엘 차베스 프리아스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총회에는 베네수엘라 야라꾸이주 립법리사회 성원들, 여러 정당 단체 인사들, 수백 명의 군중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조언권 대사, 대사관 성원이 참가했습니다. 총회에서는 리사회 결정, 조선노동당 청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종일 동지께 그의 탄생 75돌을 맞으며 주립법리사회의 최고 훈장인 호세 호아킨 베로에스 대저 훈장을 소유함에 대하여가 채택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수여해드리는 훈장과 결정서를 리사회 위원장이 우리나라 특명조언권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